위대한 저국 해방전쟁 승리 63돌째 즈음에서 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이 7월 27일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다숭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한편 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은 같은 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칭송하는 인터넷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